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날아가 버렸대요.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버렸대요.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러브가 나타나 부셔 러브가 나타나 부셔 다 부셔 버렸대요.